I woke up 내 방 안에 밤꽃 향기 어젯밤 간만에 비리조와 휴지통에 쌓인 휴지 뭉치 그리고 인손에 박힌 굳은 살라노지 얼마나 열정적이었던가 흔 하나도 모르게 한번 싸고 지워버린 애동들란 시스템 복원을 하여 왼손이 굳은 살을 더욱 붙여 그럴 때마다 점점 내 자신이 비참해졌다를 과감히 끊고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가 금단 현상이 시작되나도 모르게 어느새 손을 돌돌 말고 거시기로 갖다 대게 돼 그래서 주머니에 본드를 가득 채우고 손을 어찌 다시는 꺼내지 못하게 얼마만이 외투리였을까 바깥은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 내가 마지막으로 바깥을 나왔을 때는 거리마다 어돌이와 오륜기가 숨어져 있었다 시발 그럼 난 1988년 의외출 이 마지막이었던가 집에서 영화 올드보이 보면서 최민식 좀 이 똥병신이라고 했는데 난 20년을 집에 찾아 있었으니 좀 내상 똥병신이네 아무튼 그 당시 외출했을 때 난 가장 유행하는 패션인 쫄쫄이 청바지와 어깨 통기타 가방을 메고 거리를 돌아다녔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그렇게 입고 나가니만은 사람들이 내게 동전을 던져주었다 하지만 내심 기분 나쁘지 않았다 거지들의 우러러보는 시선을 즐기며 하숙이 노인 노노노노를 흥얼거리며 거다리를 휘젓고 다니다 어느 전 봇대에 붙어있는 공연 포스터를 보았지 홍대에서 하는 힙합 공연? 힙합이 뭐지? 나훈아 공연은 어디 안 하나? 난 시대 적응하기 위해 공연이 열리는 홍대원 공연장으로 달려가 직감감한 주인 어머 무대 위에서 조명이 켜지고 옷을 얼렁하게 입은 사람들이 나와서 마치 연보를 외우듯 쫑알쫑알거렸지 외국 말도 하는 것 같았다 부처인섬? 부처가 잘생겼다는 뜻인가? 근데 왜 그때마다 다들 손을 들고 있지? 직카드 잘생겼다고 손드나? 아무튼 난 알 수 없는 또라이 같은 광경에 넋이나가 내 입에서 침이 줄줄 흐르는지도 모르고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 침 때문에 내 셔츠를 흥건하게 젖었고 공연장하는 너무 더워서 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너무 더워서 코에서 콧물도 질질 흘러내렸다. 그리고 벤틀 꽉 조이지 않았는 치바지도 헐렁해져서 조금만 과격하게 움직이면 벗겨질 정도였다. 내 양손은 주머니 속 본드에 딱 붙어있어서 꺼낼 수가 없었다. 이런 염경쟁경 주위는 깜깜해서 어디로 나가야 할지 보이지 않았다. 할 수 없이 난 공연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한쪽 구석에 찌그러져 있었다. 이윽고 공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 둘 나가 눈틈을 탄 그 속에 껴서 아무도 모르게 나가려고 했다. 근데 뒤에서 어떤 개시객기가 작품 일어서 나도 모르게 튕겨져 빠졌다. 동시에 벗겨진 내 바지와 땀으로 흠뻑 젖어버린 팬티침으로 얼룩진 셔츠 코에는 누런 콧물 입에 선침 주위 사람들이 이젠 동전이 아닌지 헤를 꺼내서 던지기 시작했다. 18 어떻게 이제 I'm in trouble 아워크와 내 방 안에 탁한 공기 내 단단한 조류에는 낯선 손이 대체 이 손이 누구 걸까 곰곰이 어지러운 머리로 생각해보니 나이 오른손 파트너 줄리아였던 거지 지금부터 5시간 전에 난 빡친 길거리를 우연히 지났지 모두들 날 보더니 오늘 밤 어떠냐고 물어 제 평소나답지 않게 무시한 채 유리 빡촌을 지나갔지 난 멋있게 9,900원 짭션에서 산 청바지 오른쪽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다가 내 섹시한 오른손에 빠져버리고 말았다 며칠째 쌓인 스트레스 때문에 잠깐 헷가닥 이성을 잃었을 텐데 그 후론 전혀 기억 안 나 얘가 지금 입은 옷은 달랑 티슈 한 장 난 빨리 뒤처리하려는 순간 내 울리는 눈 따는 소리 현관에 뭐하니 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엄마 Shit I'm in trouble 사냥하고 경배하라 사냥하고 경배하라 사냥하고 경배하라